절세의 애곡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저국의 부강보원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저국 종사의 영혼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만 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 먼니저 뵙고 싶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해저 물고 날이 밝는 이 땅. 내리는 세월의 눈비조차 그리움에 젖어 흐르는 이 산촌. 새로선 아파트의 그 어느 집에 돌려도 입사증 종이 펼쳐들고 어버이 장군님 영상 우려로 온 밤 감격에 잠 못 드는 그 모습들이 있고 저 유원지 흥겨운 놀이터에 가보아도 꽃피나는 인민의 기쁨 어버이 장군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불타는 소원 안고 눈물 짓는 그 마음들이 있어라. 더 넓은 과원에 가면 피어나는 사과꽃도 그리움에 만발하고 아득한 주냐에 가면 무르익는 열매도 그리움에 설레이는 사회주의 대지요. 그리움이 그대로 생활이 되고 그리움이 그대로 맹세가 되어 그것으로 기적 떨치고 위훈 새기며 그것으로 최첨단을 돌파하고 승리 떨쳐가는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요. 그리움은 정녕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힘. 그리움은 정녕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의 존엄. 인민의 영원한 그리움에 천만년 이 땅 위에 높이 울릴 우리 장군님 용생의 노래가 있다. 억만년 이 땅 위에 무궁할 우리 장군님 용생의 세월이 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산과 들에 내리는 흰눈을 보아도 한평생 구준비 찬눈을 담아주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노고가 눈물겹게 되새겨지고 둠의 산골에 어느 이름 없는 용기를 보아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예측하신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어려워 눈시울 뜨거워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거니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년 길이 받들어 모시고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불타는 맹세를 담아 천만 군민은 격정에 넘쳐 노래합니다. 만복의 씨앗들 율매로 주롱지 그 사연 아뢰느냐. 국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